시에 가까워지는 시간, 시의 쉬움과 재미를 더하다 C++. 12번째로 더할 시집은 백은선 가능세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하면은, 저는 만화를 좋아하는 김덕후입니다. 네. 네. 다음. 저는 서단풍입니다. 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습니다. 간판 목소리,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르망님도, 제르망입니다. 제르망님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어, 오래돼가지고. 두 명밖에 없어요. 와, 이 게스트도 네. 없고, 지금. 목소리님이 네. 시간에 착각하셔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자꾸 헛웃음이 나오는데, 아, 이걸 잘 진정시키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그냥 한 시간만 할까? 고민 중입니다. 하는 거 봐서. 네, 아, 뭐 진행되는 걸 보고 네. 뭐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 말을 하는 네. 시간입니다. 사실 정해져 있는 코너입니다, 이거. 뭐, 시작할 때 다시. 네. 네. 저는. 요즘 네. 바쁘시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꿀팁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예비군 깔창 꿀팁에 이어서. 두 번째 꿀팁. 네. 자, 머리 잘랐잖아요. 네. 그래서 빡빡이가 되면서. 네. 아, 빡빡. 네. 샴푸 꿀팁을 네. 하나 알았는데. 네. 제가 두피가 좀 안 좋거든요. 네. 목소리님도 그렇다고 하셨는데. 병원 다니고. 네. 저 병원 가고 그랬는데 막 천연 샴푸라고 막 좋다고 사서 쓰고 있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천연 샴푸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네. 그래서 머리 자를 때 막 잡담하잖아요. 미용사 쌤이랑 그렇죠. 잡담 아 이거 천연 샴푸 샀는데 이거 효과가 없다 이러니까 그게 머리를 이렇게 막 거품을 내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 씻으래요. 천연 샴푸를 썼을 때 그냥 샴푸는 안 되고 그냥 샴푸는 뭐 자극 성분이 많아서 그러면 더 안 좋고 천연 샴푸 막 그런 거 없으니까 네. 뭐지 막 계면활성제 뭐 그런 거 없는 뭐 안 좋은 성분 막 없다고 광고하는 샴푸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렇다. 5분 정도 있다 까마 씻어라. 그러면 두피에 좋다. 네. 아직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한지 한 3회 정도 돼가지고 지금 검증 임상 실험 네. 단계네요. 지금 네, 천연 샴푸를 효과를 보려면 한 6개월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3일째라서 네.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샴푸에 대해서 네. 그렇게 크게 신경 써본 적은 없지만 네, 두피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신경 쓸 거예요. 지성인 맞아요. 사람들 좀 네. 지성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학창시절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두피를 긁는 이런 습관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피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많이 적어졌죠. 네, 그래서. 피가 났어? 네. 그래가지고 막 이발사 그때 당시 붐을 일으켰던 그 남성 전용 헤어 클럽 있죠. 블루 클럽? 네, 아, 거기에 자주 갔었었는데 가면 이제 뭐 두피가 너무 안 좋다, 막 피난다, 무슨 일 있냐, 막 이런 얘기 있었고. 치워뜯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게 막 싱크홀처럼 커다랗게 나오는 건 아니고. 땜빵 나는데 그러면? 군데군데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는 그런 거였어요. 무섭네. 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 경각심을 많이 느껴가지고 네. 하면 안 되겠다. 자해를 하면 안 되지. 자해가 아니에요. 자해지 그거 피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두피에 이제 비듬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이렇게 살짝 떠 있는 그런 느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거를 하려고 막 이렇게 막 긁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두피에 약간 빨간 아. 네, 그런 게 생겼었습니다. 징그럽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안 그러기 때문에. 아, 네. 다행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쳐서. 그렇죠. 세 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지만. 네. 고쳤네요. 한 스무 살까지만 갔네요. 그렇죠. 아, 그 전에 고쳤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 진짜 이거 긁으면 막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아, 대머리 될 수도 있겠다. 그 계속 긁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렇게 위험한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네. 어쩔 수 없는 거지. 스트레스는. 그렇죠.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최대한 이제 네, 해소를 잘 해야죠. 그렇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방향이면 안 되지 그게. 네 맞아요. 왜 그랬을까? 네, 단풍님은 일주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 네, 저는 요새 올림픽. 네. 이 되게 열리고 있잖아요. 네. 저는 또 국뽕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강남 스타일 듣고 와. 아, 네, 그 국뽕은 아닌데 이제 국가대표전이나 이렇게 뭐 네. 축구나 스포츠 이런 데서 오는 국가대표 대항전이라는 그 환경이 네. 너무 좋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긴장감, 스릴감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죠. 또 최근에 또 이제 이번에 펜싱 네. 14대 10에서 역전을 이끌었던 선수 네.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선수 경기를 라이브로 또 관람하면서 아 역시 이런 건 라이브로 봐야 돼 생각하면서 새벽이었는데 막 소리를 질렀어요. 밖에 그럼 몇 시 했어? 나 안 봐가지고 그때 4시인가 새벽 4시? 네. 아 근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안 됐긴 했는데 아 저녁이었나? 하여튼 그때쯤이었는데 저녁이지 않았을까? 그 저녁이 본 거면은 한 10시쯤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어제 생각이 4시였나? 어제는 동계로 못 쳤죠. 어제 아 펜싱 했구나. 네, 오늘 새벽이죠 말하자. 펜싱도 하고 축구도 하고. 네, 축구는 답답했어요 오늘 봤는데. 아 저는 안 봤어. 저는 또 국대 축구 안 봅니다 답답해가지고. 아 이거 독일전 보면 진짜 잘했어요 이번에. 독일전 보면은 기분이 썩 개운하지가 않더라고 국대 축구를 보면은. 이게 예전에는 항상 이랬어요. 사이드로 밀고 가가지고 크로스 헤딩 슛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손흥민이나 이렇게 해외파들이 들어오면서 돌파해가지고 슛을 넣는 모습을 많이 보더라고요. 아, 시원시원해요. 어제 그것도 골 장면은 멋있던 것 같은데 막 그냥 맞아요. 달려가가지고 팡 쏴가지고 그게 예, 그게 한 70분 정도 안 나오다가 하기 나왔어요. 그래 재미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그 앞부분은 정말 나 너무 답답해. 그래서 안 봅니다 저는 네. 축구를.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네. 쭉 봐왔고 근데 또 지역 리그 이런 것도 안 봐요. K리그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안 보고 야구 잘 안 보고. 국가 대항전만 보는 사람들 많아. 네. 그 맛이 있어요. 또 이번에 펜싱도 되게 재밌게 보고. 펜싱은 근데 네. 재밌는데 내 생각에는. 맞아요. 그냥 평소에도 한 번씩 하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심리전이 되게 재밌어요. 왜 안 왔는지 그렇게 인기가 없나 근데? 펜싱도 대중 스포츠로 하면 보는 재미가 좀 있어가지고 내 생각에 좀. 수준이 그 올림픽이니까 재밌는 건가? 올림픽 정도의 무대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국가 내에서 하면 또 그 정도까지는 뭐 안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뭐 배드민턴도 곧 있으면 하고. 네. 저도 오늘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네. 그리고 탁구도 하고. 곧 있으면. 탁구 선수 한 분이 너무 예쁘셔서. 화제가, 아, 네, 화제가 많이 되고 계시죠. 그것도 라이브로 봤어요. 그 맥심지에도 한번 실렸다라고 네. 뉴스에도 보니까 나왔던데. 네. 계속 인터넷 짤방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너무 예쁘다고. 이쁘신 분 얘기하면 뭐 할 얘기 많죠. 뭐 펜싱에도 되게 이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네, 양궁에도 있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올림픽에 올림픽 보면서 국뽕에 네. 취하면서 이렇게 국뽕도 보고 미인들도 보고 이렇게 미인 생각 안 했는데 아. 지금 갑자기 얘기를 꺼내시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 아 근데 은연중에 다 이게 다 들어왔었네요. 근데 그렇죠. 의식 안 하고 봤는데도 여성스럽게 그분들 이름이 외워지는데 대단한 능력을 발견했네요. 네. 아 오늘 할 말이 없다 근데 네. 아무 한 명이 없어서 아 뭐 많이 얘기했죠. 그래. 날씨도 덥고. 날씨가 되게 더워요. 오늘 또 며칠 만에 월요일에 더웠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네.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인데. 네. 또 3일 만에 이렇게 더워진 것 같아서. 집에 있는데 덥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보잖아요. 올림픽 물론 새벽에 네. 봐야 되는데 그때는 약간 선선해요. 아, 나 밤에 잠도 안 오던데 더워서. 그러니까 막 1시, 2시쯤 되면 엄청 더운데. 3, 4시쯤 되면 약간 식어요. 그때 좀 괜찮다가 해가 뜨잖아요. 5시쯤 되면. 그때부터 확 더워지기 시작해서 지금 엄청 덥죠. 그래 나 얇게 입고 잤다가 지금 코도 안 좋고 콧물이 자꾸 나가지고 원래 코가 좀 안 좋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네. 오늘은 안 되겠다. 자전거 네. 타면 안 돼. 죽어 오늘. 쓰러진다. 중간에 오다가. 제가 약간 그런 막 땀 흘리고 이런 익스트림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익스트림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경험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 군대 있을 때 그 예초를 했던 경험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막 땀을 흘리고 나서 시원한 데 들어가지고 그 식힐 때 그 쾌감이 좋아요. 그리고 이 더위에서 내가 했다는 그런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오늘 안 되겠다. 오늘은 약간 이거는 하면은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제가 아는 익스트림하고 좀 다르네요. 아... 제가 아는 익스트림 진짜 막 위험한 상황, 절벽 끝에 막 가가지고 그런 운동들 하잖아요. 막 묘기 부리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전거 묘기, 뭐 스케이트보드. 네. 그런 게 익스트림이지. 네. 지금 네가 말한 거는 그냥 존나 힘든 거잖아. 근데 자기를 그러니까. 한 길로 끌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목 졸라가지고 쾌감을 얻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 아, 그래요? 어. 몸이 힘들어서. 몸이 힘들면 근데 네. 그거 있잖아요. 뭐 아드레날린인가? 몸이 힘들면 많이 분비된다던데. 그래서 막 일부러 힘들게 막 하는 거 중독이래, 그래서.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게.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성취감에 대한 중독성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내가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가? 네. 그렇게 매번 성취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근데 이제 한 번이나 두 번에 딱 성취가 있었을 때. 매번은 안 되겠지만 그 성취감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다. 네,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막 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게 많아요. 가수들이 무대 서는 것도 중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보고 이렇게 막 열광해줘 이러니까 관심을 이렇게 딱 네. 주목을 받는다는 한 그런... 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 관심 받는다는 게 중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수들이 오늘 시집은 얘기하자면은 네. 오늘 젊은 시인 특집 3부작 마지막 편 네. 백은선 가능세계 네,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된 백은선의 가능세계입니다. 네. 네. 시인 소개 읽어보셨죠? 87년 출생. 87년 네. 출생하고 여성분이라는 것까지 네. 말했습니다. 여기 표지 보면 그림 있잖아요. 네. 그 여성분의 그림이 있다. 머리가 길죠. 네. 네. 그래서 12년에 등단하셨다. 네. 이거 말고 정보가 없어요, 이분은.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와요. 네. 별로 주목을 못 받으셨나봐, 그래서. 시는 되게 좋았어요. 네, 시는 네. 재밌고 네. 좋았는데 이게 정보가 없더라고요. 네. 이 첫 시집이라서 아무래도 시집이 나온 지도 얼마 언제 나왔지? 3월 14일 저번 이채 시인 책이 25일에 나왔죠. 3월 네. 25일에 한 1주 전, 2주 전에 나왔는데 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주목받을 시간이 적었고 나온 지 반년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 주목해야 돼. 네. 아직 앞으로 계속 많이 읽겠죠? 시가 재밌는데. 시가 근데 시가 시 같지가 않아요, 뭔가. 약간 소설 쓰는 길고, 느낌으로. 이게 제가 그 시를 이 집에 샀는데 네. 그 산 거 산 스토리 저번에 말해드렸잖아요. 네. 샀는데 왜 샀냐? 이러면은 페이지가 많아요. 두껍잖아요. 네. 두꺼워서 네. 가격이 똑같잖아요. 다 8,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껍구나. 그래서 요즘 말로 좀 혜자구나. 이게 이 책은 좀 혜자다. 네. 지가 막혔다. 네. 동일한 가격에. 그래서 이거 속된 말로 좀 개이득이구나. 이래서 네. 샀습니다. 이 책을. 예상치도 못한 이유가. 아, 책에서도 그런 네, 가격이 똑같은데 네. 두꺼우면은 또 네. 많잖아, 그림 많잖아요. 맞아요. 내가. 저도 의외로 두꺼운 것도 두꺼운 거지만 옛날에 막 이제 수학 문제지 이런 거 할 때 칼라냐 흑백이냐 이걸 보고 같은 가격이면 칼라를 산다 뭐 이런 생각이 네, 있긴 문제도 있었죠. 거기 막 천재, 800재, 맞아요, 뭐 맞아요. 1800재 이러고 해서 1800재 사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가격 똑같으면 그런 느낌으로 얘한테 네. 해서 시에도, 시집에도 적용을 해서 네. 그걸 골랐다라는. 보통 막 150페이지? 뭐, 이 정도 내외 아닙니까? 180페이지? 맞아요. 이거는 24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치, 243페이지로. 저는 끝나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네. 빌릴 때 약간 시꺼맸어요. 두꺼워서. 시집인데 왜 두껍지? 이거. 소설책급 네. 두께로.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내용도 막 소설같이 길게 돼 있으니까. 긴데, 좀 재밌지 않나요? 뭔가. 긴데 좀 잘 읽히고 사실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맞아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냥 어떤 상황을 그리는 것 같은 문장들이 뭐 좀 잘 읽히고 뭐 공감이 되는 면도 있고 네. 또 이미지가 잘 그려져서 저는 네. 또 이미지 좋아하니까 그런 게 좋았습니다. 이게 또 뒤에 해설을 읽어보면은 이 긴 시라는 것도 하나의 장르라고 합니다. 이게. 맞아요. 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이게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약간 젊은 시인들 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과 정면을 부딪히는 형태로 네. 썼다 이렇게 또 적혀 있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하여간 이게 유행이었는데 네. 최근에 오면서 2000년대 중후반 이렇게 계속 오면서 아닌가? 맞아요. 아, 2000년대 중후반에 유행이었다가 요즘에 네. 오면서 요즘에 좀 축약해서 막 네, 요즘 상징적으로 쓰고 네. 짧게 쓰고 뭐 네. 이희채 시인이나 김소영 시인처럼 네. 그렇게 쓰는 게 또 요즘의 유행이다. 어찌 보면은. 네. 그것과는 네, 또 근데 또 좀 옛날 스타일로 해야 되나? 좀 옛날 유행을 자기 스타일로 해가지고 네. 글을 쓰시는 시인이다. 백은선 시인은. 저희 이제 되게 많이 회를 거듭했는데 네. 그러면서 본 시집 중에 네. 시가 제일 긴 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 게. 시 네, 이렇게 각각의 시가 막 긴 시를 읽는 건 거의 처음 이런 네, 긴 시가 모여있는 시집을 읽는 건 처음이고 네. 긴 시는 별해는 밤도 길긴 했는데 네. 아 이건 진짜 길어요. 네, 이건 진짜 많이 긴 시도 엄청, 많아가지고 엄청 긴 건 한 몇 네. 페이지쯤 되죠? 네, 한 6페이지, 8페이지 정도 가지 않나? 약간 그 예전에 단풍이의 작품 타임인가? 거기서 제가 쓴 작품 길이 정도 되는 네. 시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75 여기서 동세포 생물이라는 시는 13페이지 짜리. 거의 뭐 단편 소설 수준으로. 그건 넘겼습니다. 넘기면 안 돼. 동세포 생물 이거 2편 괜찮던데. 네. 아. 이게 이런 시, 이런 게 하나의 스타일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또 갖고 있던 시에 대한 생각, 인식 이런 게 시라는 세계가 내 안의 시라는 세계가 네. 좀 더 확장이 되는 느낌? 이런 장시라는 세계를 또 받아들여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런 재미도 있었고 지난주에 한 말인데 좀 꿈 같은 느낌? 시들이 좀 몽환적인 느낌이지 않습니까? 시들이 아무래도 예, 맞아요. 네. 약간 막 잠자다가 깨는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현실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이미지들이 근데 의식의 흐름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막 이어져 네. 나가고 맞아요 네. 의식의 흐름 같은 네 근데 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또 어떻게 막 술술 읽히기도 하고 이 책들이 네. 그럼 잘 받아들여지고 술술 읽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이해는 네. 잘 안 되고 그래서 네.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저는 이분이 이제 여성이라는 거를 제가 앞에 있는 그 그림을 안 보고도 알아챘던 게 네. 이분이 쓰셨던 글들이 다 서정적이면서도 네, 좀 여성화자인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애정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사랑 이야기도 네, 많고 사랑 이야기가 많고 또 네. 젊은 시인답게 직접적인 언어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뭐 이제 연상되는 표현들이나 좀 성적으로도 그런 부분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성복 시인도 쓰시고 막 그랬지 않나? 맞아요. 그냥, 이분은 약간 네. 그렇게 또 갔나 봐요. 그래서 젊은 시인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네. 시에만 집중했던 그 과정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좀 중점을 두지 않았나. 시를 좋아할 때, 네. 시를 위한 시를 쓸 때 좀 표현이 빠져들었다?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네.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되면 표현이 직접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가공이 이루어져야 네.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이 날 것이 시만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 네. 뭐 사회적으로 뭐 인정을 받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니고.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것도 재밌는 일화가 이번에 정보를 찾다가 찾긴 찾았는데 네.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희채 시인의 인터뷰를 봤어요. 네. 뜬금없이. 근데 그 저번 주에 한 시집 인간이 버린 사랑 출간 후에 인터뷰였는데 네.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이희채 시인한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시집을 한 권 추천해 달라. 네. 이 시집을 추천하시더라고요. 백은선 가능 세계를. 네. 그런 또 재밌는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래서 이어지네요. 네, 뭐 네. 전혀 그거 인터뷰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이거는 진짜 두꺼워서 산 시집이고 네. 그걸 제일 마지막에 고른 시집이거든요. 세 권을 사면서. 네. 근데 그런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우연성이 뭔가 네. 재밌었다. 네. 그분이 또 추천해 주셨고 네. 읽기 쉬우시라고 했나? 뭐 하여간 시집에 대한 좀 편견을 깨트리는 시집이다 이러면서 네. 추천하셨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두 분이 친하셨던 거 아닌가? 출간일도 비슷하고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나오는 게 그거 이채 시인 인터뷰하고 뜬금뜬금 소개되는 거, 이 책이 나왔다 이런 거 소개되고 어디 모교에 고등학교 가셔서 여고 나오셨는데 모교가 있어서 뭐 시를 읽어주는 그런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행사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나오고 그 정도? 코어한 정보가 안 나오는데 네. 근데 시에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의 경험을 만약에 투영했다 그러면 되게 많이 얘기하신 거죠. 네. 그래서 막 궁금증이 많이 풀리실 것 같아요. 시를 읽어보면은 또 이 시집에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똑같은 제목 시를 연속으로 막 놔둔 게 많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재밌고 그 중간에 되게 무슨 뭐 이상한 언어 같은 걸 써놓은 게 있어요. 아, 그럼 이상한 기호를 쓰고 언어인지 뭐 모스 부호인지 뭔지 네. 모르겠는데 재밌는 기호도 막 써놓고 네 그리고 뭐 점점점 이렇게 뭔가 기호를 이용해서 네. 시를 구성해 나가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무슨 달 모양도 있고 울타리 모양도 있고 네. 무슨 맞아요 울타리 모양 십자가 같이 네.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이어놓은 것도 있고 줄 치소선을 꺼놓은 것도 있고 네 백설무늬도 있고 네. 또 뭐가 있지 그 무슨 막 개어 같은 것도 하나 있지 않나 비오는 창문의 느낌? 물이 맺힌 창문의 이거 아 그게 네. 아 제가 말한 게 그거였는데 약간 뭐 그게 뭐 네. 약간 외계에서 보내온 신호 네. 같은 느낌 아 성스러운 피라는 시안에 일단 묘사를 해주세요 뭐 어떻게 있는지 뭐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한번 책을 한번 사보시는 게 뭐 조약돌이 막 전 약간 비눗방울 같은 게 막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나열돼 있는 이런 네, 느낌이에요. 자그만 동그라미들 막 연속적으로 그렇죠. 따다다다다 있는데 네. 막 별 하늘 같기도 하고. 네 시집을 구매하시면은 네,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바닥 같기도 하고 이게. 강 위에 수면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재밌는 기호도 많이 쓰셨고 이렇게 글을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네. 사실 막 이해는 쉽지 않지만 네. 그렇게 그 난이도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번하고 이렇게 젊은 시인 3부작 네. 그러니까 그때 난이도를 3개로 나누면은 네. 3, 2.5 여기 한 1.5 이렇게 오는 느낌 좀 내려가는 네. 느낌으로 살살 네. 내려가는 느낌 맞아요. 좀 읽기 편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그때는 단어를 너무 집약적으로 막 짧게 상징적으로 많이 배치하셔가지고 그렇죠. 아 이게 뭐지? 그냥 읽으면서도 잘 어떤 말인지가 그 문장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럼 그렇진 않죠. 맞아요. 그런 네. 건 없어요. 문장 자체가 네. 이해가 안 되진 않는데 네. 이 연결이 해보면은 잘 어렵다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네. 은근히 혹평이었네요 이 시집은. 좋았어요. 네. 목소리님도 막 사셨다고 방금 징징대셨는데 네, 사왔는데 제가 원래 안 사는 편인데 책도 사고 막 네. 기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어쩌겠습니까 안 온 거 네 오셨어야 했는데 내 잘못도 아니고 안 온 게 시간을 네. 말해줬는데 자기가 몰랐는데 저는 사실 이제 목소리님이 예전에 네. 뭐 저랑 제가 봤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같이 봤다 이렇게 공유를 했다라고 얘기하신 게 있었거든요 네. 카우보이 비법이라는 건데 네. 그게 떠올랐던 시가 있어요 이번에 선정한 시 중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고 하려고 했는데 네. 불참하신 관계로 그 네. 부분은 생략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카우보이 비밥 보고 싶은데 너무 옛날 애니메이션에서 또 옛날 건 안 보거든요 잘. 근데 옛날 거 치고 되게 네. 세련됐어요. 알긴 아는데 네. 아직 안 봤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 보는 편이 아니에요. 막 네. 꼽아요. 막 한 5개 정도인가 봤는데 이거는 그 중에 한 개이고 되게 많이 봤어요. 한 7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 작품 전체를 한 26편인가 되거든요. 덕후시네요.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막 비밥 덕후로 네 장난 아닙니다 진짜 비밥 덕후 매 에피소드를 다 외우고 있는 오늘 그러면 시를 목소리님이 안 오셨지만은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아 뭐 안 할 순 없잖아 준비해왔는데 저는 이제 목소리님 걸 네. 먼저 해서 처리를 합시다 그래요? 누가 읽을까요 이거 긴데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졌다. 예. 아, 너무 긴데. 네. 아,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거. 아, 그래요? 네. 그럼 읽어보시죠. 갈바위보에서 제가 이겼기 때문에 선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놀이. 한번. 굉장히, 저 이게 사실 시집에서 네. 이 고르고 싶은 시가, 얘기하고 싶은 시가 세 편이었거든요. 네. 딱 오늘 나온 세 편. 아. 애들이 다 골랐네, 근데. 내가 마지막에 골랐잖아. 아, 다 골랐네. 고백놀이는 사실 안 봤어. 뭔가 긴 시를 골랐구나. 네. 이렇게 해서 넘겼는데. 아, 저희 보통 이제 무슨 시를 골랐다라는 걸 보내잖아요. 네. 서로 이제 카카오톡 이런 데 보내는데. 사진으로 보내는데 네. 한 네 장인 것 같죠? 난 안 봤어. 그래서 너무 길어서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보고 사랑의 역사를 골랐네. 그러면 나는 이 고백놀이랑 눈보랄 끝 이 두 편 중에 하나 해야겠다. 네. 근데 앞에 게 고백놀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걸 골랐고 네. 고백놀이 고르신 제일 먼저 네. 책을 먼저 사셔서 빨리빨리 읽으시고 네. 근데 시를 빨리 고르셨고 시집만 네. 시만 고르고 안 오셨죠. 네. 안 오시고 네, 이렇게 아쉽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백놀이. 네. 고백놀이. 나는 눈 내리는 바다 앞에 서 있다. 바닷물 위로 눈송이들이 떨어져 사라지는 것을 본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년 동안 서 있었던 것 같다. 내내 그렇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접속사를 이어 만든 커다란 이불을 덮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희박하게 호흡하며 나누는 긴 키스처럼. 내내 그렇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물이 되어 세계로 흩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심정이 되어 스스로에게 겨우 하나씩 말한다. 눈, 바다, 눈, 바다, 그리고 눈, 그러나 바다, 그러므로 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바다. 하나씩 떨어진 눈송이들이 심해에 다다를 때까지 그런 리듬으로, 떨어져 물밑을 뒤덮을 때까지 그런 호흡으로. 키냐르는 은밀한 생 두 번째 장에서 갑자기 연주를 포기하게 된 자들에 대해 말한다. 죽음의 가능성과 매번 새롭게 죽는 것에 대해 말한다. 나는 그 문장들을 오래 간직했다. 그 문장들은 읽는 순간 내게로 와서 나를 사로잡고 떠나지 않는다. 어떤 일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파격으로 일어나며 존재에게 끝없이 영향을 미친다. 바다는 눈을 피할 수 없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이다. 우리는 단지 사후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짐작하며 조금씩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눈의 호흡으로. 바닷속에 세 개의 코어가 있다. 한 그루 나무. 인간이 도달하지 못한 깊이에 잠겨 처음부터 끝을 지켜보는 나무. 거대한 색을 움켜쥐고 있는 물속의 나무를 생각한다. 어느 날 눈이 잎사귀 끝을 스치고 가라앉는 장면. 하얗게 눈을 뒤집어쓰고 요요히 떠오르는 하얀 나무. 나무가 온몸을 뒤흔들며 중얼대는 것을, 한 단어를 하나씩 꺼내 조용히 읊조리는 것을. 깊이 잠겨 그것을 엿들을 때 나는 지워지는 것 같다.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물을 때 나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진다. 갑자기 아무것도 연주할 수 없게 된 사람처럼 더듬거리며 고백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지켜보는 풍경을, 입술을 뗀 직후 연인의 얼굴을 볼 때 그의 눈, 코, 입 너머로 먼 미래의 이별을 미리 겪는 것, 매번 새롭게 이별하는 것, 그리고 침묵. 나는 바다 앞에 서 있다. 수평선을 절벽이라고 믿었던 옛날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된다. 나는 내용 없는 빈 중심이 된다. 하나씩 접속사들을 꺼내 적어본다. 나는 눈이 내리는 것을 본다. 하얗게 공중을 흔드는 눈송이들이 단순간 사라진다. 부지불식간에 천년이 흐르는 것을 본다. 말할 수 없다. 네. 되게 길었네요. 네. 왜 안 오셨습니까? 이렇게 긴 걸 골라놓고 약간 넘어가봐라 하는 느낌으로 지금 네. 한번 먹이려고. 네. 아, 읽는데 조금 힘드네요. 제목이 생각보다. 상당히 네. 로맨틱합니다. 제목만 읽었을 때는 고백놀이. 그렇죠. 네. 고백놀이. 어떤 인상이 풍겨요? 고백놀이라는 단어에서는. 제목 자체에서는 정말로 로맨틱하죠. 네. 고백을 놀이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느낌을 너무 많이 담고 있는 시였습니다. 내용도 조금 네. 로맨틱하지도 않나? 아, 뭐 일단 연인 관계를 네.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좀 로맨틱하긴 하죠. 네. 네. 근데 네. 아, 뭐 담담하고 전체적으로 네. 어떻게? 아, 담담. 네. 아, 저는 조금 담담하게 됐죠. 네, 맞아요. 왜 네, 담담하지 않고 뭐 다른 느낌이었습니까? 그 나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진다. 네. 그 부분에 네. 이제 아 내가 화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화가 난다. 네. 아 화가 난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느낌을 얘기해 볼까요? 네. 고백 놀이. 네. 고백 놀이 저는 제목만 딱 봤을 때는 네. 좀 이게 만화 이런 데서는 소설 뭐 이런 데서 심심찮게 좀 다뤄지는 소재가 아닌가. 고백 놀이 제목만 봤을 때 네, 맞아요. 예. 네, 고백 같은 막 사랑의 표현을 막 연습한다는 명목하에 막 좋아하는 이성한테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정작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아,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인데. 연습인 척. 나 다른 좋아하는 사람 있어. 한번 네. 해볼게 이러면서 막. 네. 네. 네. 어, 우리도 막 10대 때 그런 애들 많잖아. 만우절 때 막 장난으로. 네. 고백하고. 혹시 남녀 공학? 아, 저는 남녀 공학인데. 아, 네, 없어요. 없어요. 남중 남녀 군대 태클 탔기 때문에. 남자끼리 막 고백하고 네. 이런 거. 만우절 때 막 선생님 죽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선생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은 야 오늘 장례식 있다던데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있었죠 저희는. 아, 네. 너무 네.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아이 뭐 원래 그래요. 거기 감수성을 찾아보기 힘들죠. 나 막 이과고 이러니까 다 막 축구나 하고 땀 냄새는 들질 풍기고 물통이나 빌려갖고 물 떠먹고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아 이거 보편적 경험인 줄 알았는데 만우절 때 막 네.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애매한 애한테 그냥 네. 고백해서 거짓말인 척.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이제 늦었어. 이제는 진지하게 네,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이제는 네. 늦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고백이란 게 사랑의 고백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뭐 잘못을 고백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아, 뭐 하여간 로맨틱하다는 건 좀 중점을 뒀지 않지만 네. 시는 아까 말한 대로 로맨틱하지 않다. 네.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좀 아까 말한 건 좀 담담하고 네. 사실 뭐 이해는 잘 안 돼요. 아. 네, 근데 네. 어떤 막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느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그냥 네. 수용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해석한 거랑 또 일맥상통합니다. 눈이 바다에 막 떨어지잖아요. 네. 바다에 눈이 내리는데 네. 바다는 눈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하자 계속 그걸 지켜보는데 네. 아, 자신의 상황이 이런 게 아닌가. 내가 좀 피할 수 없는 바다에 눈이 오듯이 그걸 네. 피할 수 없듯이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네요. 시가.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흥미롭죠.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이 시를. 네. 그러니까 이 시 자체가 저는 그 여성, 네. 여자의 그 알 수 없는 복잡 미묘 오묘한 그 마음을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과연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건가라는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눈이 온다는 게 좀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한 개씩 보는 것 같아요. 바다는 자신의 관용이에요. 관용과 눈이 정면을 부딪히는 거죠. 네. 그거를 접속사를 쓰면서 최대한 무마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눈, 그리고 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죠. 그렇게 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네. 저렇게 행동해도 아, 저희는 뭐 나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했겠지. 막 이렇게 네.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눈이 바닥에 쌓이다 쌓이다 보면은 코어에 있는 나무가 떠오릅니다. 그 나무가 제가 볼 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근데 저는 이렇게 저렴한 표현을 써서 직접적으로 이해시켜 드리는 게 화가 나는 게 왜 나무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그래서 이제 밑에 그 떠오르는 나무를 보면서 내가 어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난 스스로 더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에 막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나도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조그마한 일에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내는 게 맞나 이렇게 여성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 그래? 여자들이 그 그렇게 생각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 복잡 미면 오 유명한 거 아니야? 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제가 이제 미디어나 이렇게 건너다리로 네. 들은 것들에 의하면 너의 고정관념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 뭐 그리고 저는 약간 네. 상식으로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시 자체가 좀 그런 관용의 네. 한계를 좀 보여준다. 네. 그래서 관용을 하고 있는 바다와 네. 저 정면을 마주치는 네. 눈과 그것이 부딪히는 걸 접속사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눈이 나무를 떠오르게 하고 나무가 이제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고 그래, 끝난 말하기 싫다. 네. 그 상황에서 없다, 이런 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시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네. 마지막에 이별을 미리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상대방하고 키스를 하고 나서 상대방의 눈 얼굴을 딱 봤는데 네. 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해줬던 남자친구의 표정이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하는 일 자체가 다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스를 하고 딱 표정을 봤더니 얘가 나를 사랑하는 표정이 아니고 뭔가 자기의 뭐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욕구 가득한 표정이 서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 진짜 얘랑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몇 번씩이나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된다. 마지막에는. 그러고 다시 접속사를 써요. 네. 다시 이렇게 헤어지지 않으려고 다시 눈과 바다를 막 붙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막 이렇게 네, 접속사를 진짜 그냥 접속사라고 말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감정을 끝에 시에서 말할 수 없다 말하기 싫은 것도 있고 네. 말하면 파탄 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말할 수 없고 그렇죠. 그렇게 뭐 참아내는 인고의 과정을 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진짜 그냥 제목에 집중해서 그냥 로맨틱하게 읽어 나간다면은 그냥 눈 내리는 바다 앞에서 고백을 하는 상황인 것 같지도 않습니까? 뭐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솔직히 네. 사람과 사람이 이별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뭐 네. 죽음으로써 이별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든 아, 네. 헤어지잖아 아, 사람이라는 게 죽음을 우리는 유한하니까 인간이 유한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뭐 고백하는 상황이다 고백 받아들인 상황이다 피할 수 없듯이 네. 그렇게 로맨틱하게만 읽을 수도 있는 신 것 같아요. 네. 뭔가 제 해석은 약간 격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뭐 로맨틱한 이런 전체적인 네. 내용인데 알고 보니 약간 좀 쫀쫀한 여성의 마음을 그린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쫀쫀할 것까지 있겠나 뭐 사람이라는 게 뭐 싫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두 번째 연이라고 해요. 두 번째 백설 무늬가 나온 뒤에 백설 무늬가 하나씩 있는데 시에 네. 네. 숫자 대시 보통 1, 2, 3, 4 뭐 이렇게 또 많이 배치를 하시고 네. 기호도 많이 쓰시는 여기는 기호를 특이하게 백설무늬를 쓰셨어요. 저는 이 기호를 백설무늬라고 하는데 아, 네. 아 정식 명칭이 있었는데 저도 까먹었네요. 이거 컨클루전 할 때 쓰는 네. 거 아닌가? 별이라고 하잖아요, 별. 이거 전 백설무늬라고 합니다, 이거를. 맞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무늬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나오고 막 하나씩 나오잖아요, 어떤 챕터마다. 그렇죠. 두 번째 백설무늬 때 카냐르, 키냐르, 키냐르라는 소설가의 책에서 나는 뭐 그 문장이 너무 마음속에 오래 간직된다 나를 사로잡는다 뭐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네. 키냐르라는 유명하신 또 소설가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처음 네.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음. 나도 좀 그렇게 막 되뇌어지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 거기서 아니 아. 키냐르 말고 내가 책을 읽으면서 아, 네. 아 예, 예. 경험에서 네. 책을 읽으면서 소설에 읽으면서 그 문장이 너무 좋은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계속 생각나는 문장이고 책을 읽을 때마다 네. 그 소설을 또 읽으면 그 문장을 너무 기대하게 되고 그 문장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내 경험에 비춰서 조금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렇게 모든 행을 하나하나씩 소식을 이야기하면은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가 길기도 하고 네. 좀 중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이게 네. 상황만을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맞아요. 막 표현하시니까 바다 앞에 서 있고 막 뭐 고백을 하는데 뭐 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별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한 행 행에 대해 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스토리를 많이 담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또 만남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고백이니까 네. 막 나무도 막 생기고 나무가 뭐 물 속에서 피어나는 게 네. 어떤 감정이 쌓여서 피어나는 걸 수도 있고 나무가 또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뭔가 탄생 이런 걸 그렇죠.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그런 사랑이 탄생한다 이런 걸 수도 있겠고 네. 이렇게 한 개 한 개 막 뜯어보면서 한 개씩 보면은 하루 종일 진짜 긴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신 것 같아요. 행동들도 사실 일상적이고 이게 바다에 네.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백하고 연인끼리나 고백하고 이런 것도 일상적인 감정도 좀 보편적인 감정들이고 느낄 수 있는 감정도 그래서 이런 시가 좀 누구에게나 잘 익힐 수 있는 좋은 시가 아닌가 해석의 여지도 많고 맞아요 네.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저는 저는 뭐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 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시를 읽고 나서 감상을 얘기할 때 재밌었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시를 이제 처음에는 읽을 때, 아, 이게 뭐지, 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알아내고 탐구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는데, 뒤에는 이 과정이 좀 더 재미있게 바뀐 거죠. 그래서. 참고의 과정이 재밌어진 거 아니면 시 그 자체가 좀 재밌어진 거? 시 자체가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시에서 얻어지는 그 이미지를 그려내는 게 네. 되게 재밌어요, 머릿속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고. 네. 대견하고. 네, 막 대견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시 자체가 또 저는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그 이제 막 복잡 오묘 미묘한 그 마음이잖아요. 여성분들의 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인분께서 여성분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고백놀이란 시가. 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거의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여성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 여성분들이 보면은 제가 좀 지나가면서 본 글귀가 있는데 여성은 로맨스를 갈망하며 그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한다라고 해요. 네.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여기에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계속 쌓이잖아요. 네. 그 눈 자체가 나에게 사랑을 확인해 줘야 되는 행동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런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약간, 상식,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런 질문 있잖아요. 내가 왜 좋아? 라는 질문 있잖아요. 극혐. 아, 네. 그거를 딱 들으면은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가. 내가 왜 좋아? 네. 이 복잡 미묘함을 다 담아낸 그런. 근데 요즘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노력이 되지 않습니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요즘에. 아. 왜 나의 감정의 시작이 무엇인가? 네. 좀 탐구되지 않습니까? 시를 읽으면서. 뭔가 시적으로 얘기해주면 네. 좀 더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나의 감정,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네. 이거를 깊게 하나하나씩 딱딱딱딱 들어가 보면은. 네. 답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사실은 답은 되게, 뭐랄까,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네. 포장을 할 수도 있고 했지만, 결국에는 너의 뭐가 좋아가 있거든요, 분명히. 뭐, 너의 외모가 좋아. 예뻐서 좋아. 너 마음이 좋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할 때 항상 모순적인 그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 그래? 네. 뭐, 만약에 몸이, 이게 얘기, 이건 뭐. 그럼 외모만 좋아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뻐서 좋아. 이러면은. 아, 그래? 그럼 나는 이뻐서 좋아하는 거네? 내가 못생겨지면 싫어하겠네? 그래. 그리고 이제 뭐, 마음이 예뻐서 좋아. 이러면은. 그럼 나 못생겼다는 거야? 막 이런 거. 아, 막 그, 좀, 그렇죠. 이런 이 얘기를 이제 목소리님이 왔으면 또 되게 재밌게 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정답을 내렸어요. 네. 뭐로? 시끄러워. 그런 말 하지 마. 아, 왜 헤어지겠다, 나는. 그런 말 하면은. 헤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넘겨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에 대해서 막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불화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이 네. 얘기가 시야처럼 지나가듯이 그 여성분의 마음에 들어갔다가 점점 자라나는 거죠. 아, 얜 진짜 내 얼굴만 보고 좋아하나 막 이러면서 본심이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지만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죠, 영향력이. 잘 버텨야죠, 그런 질문도. 아, 나는 딱 그러면은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바람 앞에 갈 때처럼 아니면, 잠시 누웠다가 네. 일어나야죠. 아, 그 어떻게 누워요? 웃는가 말해보세요. 어떻게 누워야 돼, 그건. 잠시 거짓말을 해서. 이게 답이 안 된다니, 거짓말을 해도 답이 안 돼. 거짓말을 해서. 네. 모든 게 다 좋아, 이렇게 해서. 약간, 아, 그러면 또 식상하다고. 아, 재미없어, 막 이러면 또. 네,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럼 반대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죠. 너는 내가 왜 좋아, 이러면은. 그러면은 싸웁니다.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그렇죠? 진짜 여성계에서 다 맥스 된다 진짜.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네, 그렇게 못 싸우면 불화의 시간이 되죠. 역시. 네. 본인이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어, 너는 네. 내가 왜 좋아. 그럼 선수 차는 거야. 그래야지 아... 더 이상 그 질문 못하게. 아... 알겠습니다. 선수 좀 쳐보고 싶네요.